우리의 성공적인 핵시험 소식에 질겁한 미제가 분비를 일으켜 휘덤벼 치고 있습니다. 이미 핵항공모함과 핵전략 폭격기를 비롯한 방대한 핵전략 자산들을 조선반도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겠다고 공언해댄 미제는 그 첫 단계 조치로 괌도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한 악명 높은 B-1B 핵전략 폭격기 두 대를 9월 13일 남조선 지역 상공에 긴급 출격시키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습니다.